낯선 대기권 높이 더 날아오를 테니 기다려줘 baby 저 푸른 비 눈부신 내게로 내 맘을 띄우고 자 지금이야 3, 2, 1 고달듯한 you my trip to space 두 눈을 감은 체험도를 check 고민 따위 sell to cut it up 힘껏 땅을 받쳐 타타타 내게로 higher and higher 설레는 저 모든 fire 더 크게 부푸는 내 맘에 쏟아지는 shine까지 완벽한 day